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파켓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가 막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다람쥐 같았어요. 천상 여자예요. 그죠? 모르죠. 네. 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아 진짜 날씨도 네. 추워지고 네. 단풍이 어 맞아요. 어, 점점 너무 있어요. 예뻐요. 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시면서 너무 예뻐요. So pretty to dance. 아닙니다.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예뻐 죽겠네. 땡. 땡. 네. 날씨 너무 추워졌으니까 네. 특도 일교차도 커요 요즘에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감기에 걸리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몸 관리도 아프지 않게 네.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공지 사항이 하나 있죠? 어! 또 있어요. 네. 똑같은 공지 사항이에요, 사실. 방송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팟빵 댓글이나 한유미 페이스북 페이지 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N 저희 Y-O-U 댓글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새로 고침 맨날 새로 고침하고 안 좋은 댓글 괜찮아요. 저희들이 다 더 잘하라고 하시는 응원의 격려의 메시지 네. 또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질책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뿐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한스에 대한 욕이나 생각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 스토리토리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스토리토리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뭐 먹을래? 뭐든 말만 해. 내가 쏠게. 그냥 더치페이 해.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오늘 뭐 먹을래? 이런 뜻이었죠. 자, 그렇다면 저번 주 스토리토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스토리토리! Oh my goodness. I'm starving to death. Oh, what do you want to eat? Choose anything. It's my treat. No, that's okay. Let's just go Dutch. That way I can eat more. Okay. 자, 지난주 스토리토리 다들 기억하시죠? 네.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오늘의 스토리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토리 제목은 어디야? 데리러 갈게. 라는 누군가요? 네, 어떤 내용인지 기대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토리! 제목, 어디야? 데리러 갈게.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우산을 놓고 간 스파크가 걱정된 아빠 스파크에게 문자를 보낸다. 수업 끝났니? 어디쯤 오고 있니? 아빠 저 다음 역에서 내려요. 기다려 거기로 데리러 갈게. 네. 오, 스파크 엄청 네. 귀염귀염하네요. 아. 귀여웠어요? 네, 엄청 귀여웠어요. 아, 누가 와서 한 줄 알았는데, 꿈이가? 아, 다른 사람이 와서 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거 아니었어요? 아, 아빠! 미안해요. 또 왔다 갔다! 너무 귀여웠어요. 네, 어우 뭐. 한 아빠도 저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니? 어디니? 어디니? 네. 자, 그렇다면 스토리토리 통한 한국 영어, 미국 영어 비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여러분도 속으로 뭘 해야죠? 만들어야죠. 네,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대사. 수업 끝났니? 어디쯤 오고 있니? 네, 라고. 수업 끝났니? 수업 끝났니? 수업 끝났니? 어디쯤 오고 있니? 라고 물어봤죠. 네.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 영어 한스의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좀 어렵네요. 네, 수업 끝났니? 수업 끝났니? Did you finish class? Did you finish the class? Finish the class? Did you 했죠 지금 과거로. 네. 끝냈니? Finish your class? The 네. class? 라고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쯤 오고 있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어디쯤 오고 있니? 어디쯤 오고 있니? 어디? 자,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네. 네. Where are you going? 다시 할게요. 네, 다시. Where are you coming? Where are you coming? 오고 있니? 오고 있니니까. Are you coming? Where are you coming? 어디에 오고 있니? 너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re are you coming? 이라고 물어봤죠. 자, 그렇다면 제이의 표현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네. 수업 끝났니? 네. Are you finished with your class? Are you finished with your class? 라고 네. 물어봤어요. 오. Are you finished? 끝냈니? 네. 끝났니? 네. 너의 수업들이 끝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오. 어디쯤 오고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네. 어. Where are you? 아, 그럼 되는구나.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아. 그렇죠. 자, 근데 한스는 Did you finish your class?라고 했고 제이는 Are you finished?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제 느낌으로는 Did 네. you finish your class? 하면은 약간 한스가 선생님인 것 같은 느낌? 아. 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가 네 수업을 끝냈니? 라는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학생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내가 이 수업을 마쳤다. 네. 끝낸 아, 수업을... 느낌. 끝낸 주체자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 것 같고, Are you finished? 하면은 학생으로서 네. 그 수업이 끝이 났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네, 제이? 맞아요. 약간 뭔가 이상한데 그거를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 약간 맞아요, 애매한 맞아요.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게 근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잘 네. 그 애매한 차이를 애매한 잡기가 힘들 것 같고 네. 이게 신기한 게 네. Are you finished? 하면은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you, 너가 끝나버렸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너 네. 끝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너 끝났어? 너 그 수업 끝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수동태로 Are you finished 네. with classes? 그러니까 Are you finished with your classes? 하면은 네. 너 그 수업 끝났어?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네. Did you finish your classes? 하면은 너 그 수업 끝냈어? 이렇게 라고 물어보는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re you finished? 할 때는 네. 그 끝난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Are you finished with your homework? 할 때도 네. 수업 그러니까 숙제 다 끝났어? 네. 그냥 물어보는 거죠. Yes, I'm finished. 그러면 나 끝났어. 할 수 있죠. 근데 did you finish 하면 그 끝낸 주체자가 더 강조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다. 네, 어디쯤 오고 있니? 이거는 뭐 한수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Where are you coming? 이라고 했는데 Where are you coming? 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어떤 표현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Where are you coming? 그런 말 잘 안 해요. 어디를 네. 어디로 오고 있니? 약간 이렇게 네. 하잖아요. Where are you coming?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보죠. 어디 가고 네. 있니?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네. Where are you going? going? 네. 근데 그냥 어디쯤 오고 있니? 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보통 영어 표현으로는 Where are you?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한국어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디쯤 오고 있니?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표현이 다양하고. 네, 알겠습니다. 리스펙 세종 대왕님. 갑자기 랩이네요. 아, 랩이 아니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TV만 보던 한스에게 엄마가 말한다. 너 숙제는 다 끝냈니? Are you finished with your homework? Are you finished with your homework? 네, 두 번째 대사. 아빠, 저 다음 역에서 내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역, 뭐 이게 서브웨이가 될 수도 있고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뭐 버스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역에서 내린다. 여기서는 뭐 뭘로 해볼까요? 서브웨이로 할까요? 버스로 할까요? 뭐 그래도, 좋아하세요? 네. 그래도 늦게 그 야간 버스 있잖아요. 네. 버스예요. 네, 버스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버스 좋아해요. 아, 저도요. 네. 저는 다 타보잖아요, 지하철. 그렇죠? 전 자가용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 아빠, 있어요? 저 다음 역에서 내려요. 한스 표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영어 한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만드셨죠? 네. 만드셨을 거예요. 아빠. Dad. 저 다음 역에서 내려요. 네. I'm going to be out of the bus. That I'm going to be 나는 할 거예요. Out of the bus. Be out. 나올 거예요. 버스에서. 알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자, I'm going to be out of the bus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 영어 제이의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빠, Dad, I'm getting off at the next stop. 아빠, 저 다음 역에서 내려요. 어허. I'm getting off. Get에 ing를 붙여서 getting이라고 했어요. 그쵸. Getting off at the next stop이라고 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스는 여기서 out of, 네. I'm going to be out of the bus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들리나요? To be out of 할 때는 뭔가 네. 모자르다. I'm out of soap. 다 썼다. 네, 다 썼다. 바닥났다. 네, 그런 그 표현이에요. 앵고 났다? 그래서 be out 왠지 이해돼요. out는 나가는 거고. 네. 근데 when you say be out of 그게 네. 이제 뭔가 느낌이 뭐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네, 아니요. 뭐 탈출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좀 그런 것도 있죠. I'll be out. I'll be out of the. Out of the bus 하면은 나는 버스에서 탈출할 거야. 아 지금 버스가 지금 뭔가 납치당한 버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거기서 납 탈출하는 느낌. 테러범이 거기서 막. 막 저번 주 얘기했던 것처럼 shoot, I will shoot 막 이렇게 막 말할 수도 있어요. I will shoot. 네. 자 뷰 쓰셨어요 지금 제이가. 아니 너무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다람쥐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런데 제이는 getting off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내린다 이런 뜻이 이런 표현이 get off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탄다 내가 버스를 탄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스? 타다. 지금 get burning the bus. Burning bus. 그러시면 안 돼요. 보통 이런 표현도 많이 쓸 것 같아요. 내가 버스를 탄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ride a bus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틀렸죠. Ride. 탄다. 그 정도 아니에요. Ride a bus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riding the bus 틀린 건 아닌데.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타고 있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내가 탄다. 탄다. 이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where are you? I'm riding the bus. 그러면 나 지금 타고 버스 있어. 안에 있어. 라는 거죠. 아 그런 표현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타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지금 버스 타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나 버스 탔어. Get off는 내리다. 내리다. 그럼 반대로 get on. 아, get 너무 잘하네요. on. 우리가 뭐 할 때 on 아니면 off 이렇게 하잖아요. 불 끌 때도 그쵸. on, off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반대말로 생각을 하면 네. 나 버스 탄다. 네. Getting on the bus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이제 네. 학교 이제 집 끝나고 집에 가려고 네네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오빠가 이게 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아, 그게 중요하죠. 네. 근데 저를 본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그냥 집에 태워다 주려고 저한테 이러는 거야. 스파크 게린 게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타다는 get on이잖아요. 근데 get in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get in. 그거 get on과 get in의 차이가 있나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어떤 게 생각났나요? get in get out of 이라는 건 네. 자가용이나 택시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운전자가 get in, 네. get in 네. 타 이런 식으로 네 get in get in 그 네. 안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 get in 근데 get on은 내가 내가 타는 거고 타는 거고 또 주체자에 따라서 네. 이게 달라지는 거네 표현이. 그쵸, 그쵸. 그리고 내려라 할 땐 get out. get out. get out. 아 맞아요. 저 유학생활 할 때 보통 우리 막 이런 얘기 이거 뭐 약간 슬랭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이런 얘기 아 꺼져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get out of here 막 이러더라고요. 아 저도 슬랭 심한 거 들어봤는데 뭐요? 이거 욕 아닌가? 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옛날에 게임 하는데 네. 디아블로 하는데 네. get out the hell 이건 뭐예요? 이것도 욕이에요? 완전 욕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다. 네.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새 차를 뽑은 한스가 버스를 기다리던 스파크에게 말한다. 허세와 함께. 야, 타! Spark, get in! Get i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벌써요? 네. 기다려. 거기로 데리러 갈게. 거기로 마중 갈게. 라고 보통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기 많이 하죠. 네. 아빠가 얘기해, 부모님이 얘기하실 때도 많고 뭐 친구끼리 얘기할 때도 많고 연인끼리 얘기할 때도 많고 자, 이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국 영어 한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거기로 데리러 갈게. 마중 갈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Wait. 기다려. Wait. 기다려. 응. 갈 거야. I will pick up you there. 기다려. I will pick up you there 이라고 얘기했어요. Pick up. 뭔가 커피숍에서 들다. Pick up 거기 코너 있잖아요. 그렇죠? Pick up대. Pick up대. 거기서 커피 픽업하잖아요. Pick up대라고 하는 거 확실한가요? Pick me up. 자. 네, 알겠습니다. 자, 한스는 wait. I will pick up you. 나는 거기서 너를 픽업할게. 너를 거기서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미국 영어 제2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Wait there. I'll pick you up. Wait there. 거기서 기다려. I will pick you up 이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 픽업할게. 비슷한 듯 다른 듯. 픽업 유라고 했고 픽 유 업이라고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들리나요? 픽업 유. 근데 아까 스파크랑 한스랑 네. Pick me up. 그렇죠. 네, 네. 노래 잘하네요, 제. 그러네. 아, 네. 제 좀 잘 부르는데. 네. 아무튼 들어보세요. 네. Pick up you는 네. 아니고요. 네. Pick you up. Pick me up. 업에는 항상 중간에 근데 제가 이게 네. 생각났어요. 문법 책에서 배웠는데 네. 대명사일 때는 가운데 넣는 거고 네. 대명사가 아닐 땐 뒤에 넣는 거라고 배운 적 있어요. 예를 들면 너, 나, you, me 이런 건 대명사잖아요. 네네네. 뭐가 있을까? 커피를 픽업할 때는 네. 만약에 커피를 픽업할 때 할 때 픽업 커피인데 네. 그거를 픽업한 때 할 때는 픽 잇 업. 근데 픽 커피 업은 아니라는 거죠. 픽업 커피. 근데 그걸 대명사로 잇으로 쓸 때는 픽업 사이에 든다. 네, 그러니까 대명사로 말할 때는 픽업 무조건 가운데다. 픽과 업의 가운데다가 네. 넣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사람 이름이라던가 뭐 커피라던가 뭐 사물 이렇게 말할 때는 픽업 뒤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한스가 픽업 유라고 했지만 사실은 픽업 스파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말인가요, 한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죠. 스파크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아, 스파크한테 그쵸.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네. 내가 스파크 픽업할게 이런 식으로 제이한테 내가 뭐해를 네, 아내한테나 내가 스파크 거기서 픽업할게 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쵸. 직접 스파크한테 얘기를 하려면 내가 너 거기서 픽업할게 라고 얘기를 하려면 I will pick you up 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 와, 너무 좋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거 한국 영어 네.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한 면들을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좋아요. 문법책 대명사 파트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이제 픽업은 사실 네. 차로 좀 픽업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한국은 네. 미국은 무조건 거의 차로 가지만 그쵸. 한국은 걸어다니는 게 많거든요. 네. 걸어서 그냥 데일러 갈 수도 있고 마중 나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데일러 간다, 데릴러 간다, 뭐 마중 나간다. 한스부터 한번 생각해볼까요? 야, 이게 쉽지 않네요. 네, 달라요. 뉘앙스가. 근데 좀. 이제 마중 나가다는 뜻이 네. 원래 이렇게 너를 마주하러 네. 미리 나간다 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이거 어떨까요? I will go to meet you. I will go to meet you라고 지금 한다는 거죠, 한스는? 네. 너 만나러 갈게. 네, 사실 마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네. 한자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이 표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제이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좀 마중 나가는 건 네. 정말 한국 그런 한국식 표현이죠. 표현뿐만 네. 아니라 네. 그렇게 마중 나가는 그 행 그런 행동 미국에선 네. 많지 않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뭐 I'll be there, 뭐 I'll take you home. I'll be there. 있죠. 내가 거기 갈게. 너 있는 대로 내가 갈게. 뭐 I'll be waiting. I'll be waiting. 너 기다릴게 거기서. 네. 뭐 I will take you home. 너 집에 데려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I'll be waiting라고 해도 네. 그 집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그냥 같습니다.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I'll be there 하면은 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내가 거기로 갈게. 너 있는 대로 갈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I'll be there. 그렇죠? I'll be there. I'll be there라고 I will be there. 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까요? 네. 한국 영어랑 미국 영어 둘 다 괜찮나요? 네. 저야 뭐 따라가야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해요? I'll meet you there. I will meet you there. 그것도 괜찮겠네요. I'll wait for you there. I will wait for you there. there.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스파크를 데리러 가는 아빠.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내가 스파크 데리러 갈게. Honey, I'll pick up Spark. Honey, I'll pick up Spark.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배운 세 가지 표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스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이런 표현 배웠죠. 수업 끝났니? 물어볼 때 네. 수동태를 쓴다는 거. 네. Are you finished with your classes? With your classes? Are you finished with your classes?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럼 두 번째, 제이. 네. 아빠, 나 이제 곧 내려. 다음 정류장에 내려. Dad, I'm getting off at the next stop. Dad, I'm getting off at the next stop.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장. 거기서 기다려. 데리러 갈게. 라는 문장. Wait there. I will pick you up.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으로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Park, are you finished with your classes? Where are you? Dad, I'm getting off at the next stop. Wait there, I will pick you up. Okay.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여러분의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리듬에 맞춰 불러보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맴돌 맴돌. Yeah. Are you finished with? Are you finished with? I'm getting off. I'm getting off. Wait there. Wait there. I will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Yo. Woo!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맴돌맴돌까지 끝이 났습니다. 맴돌맴돌. 오 마이 갓이. 너무 재밌겠어요 오늘도? 재밌었어요. 약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제이? 아니에요, 완전 멀쩡한데? 저번 주에 음식 얘기 뭐 먹을까 했을 때랑 약간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아, 그래도 네. 피곤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신나 보였었는데.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Choose anything. Choose anything. 아. 아. 행복한 고민. 행복한 고민. 네. 지금 벌써 밝아졌어요. 네. 이상한 것 같아요. 한스 좀. 한스도 이상해. 원래 맞아. 이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도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네, 친구끼리도 많이 어디야? 뭐 어디쯤이야? 데리러 갈게. 무슨 많이 쓰기도 하고 부모님도 맞아요. 얘기 많이 쓰시고. 맞아요. 다음 한 주는 전 국민 모두가 네. 데리러 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좋네요. 좋아요. 다 물어보는 거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 will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Wait there. I'll be there. 그러면서. I'll be there.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가 지난주가 이제 썸 타는 주였고 네. 지난주가 뭐 먹는 주였고 뭐 먹는 주였다면 이번 주는 데리러 가는 주로 옆에 지인을 나에게 친한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그런 따뜻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유미 4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더욱더 재밌는 스토리와 표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마지막 맴돌맴돌 챔! Yo! Are you ready? Yes! Are you finished with? I'm getting off. Wait there. I will pick you up. Yeah. 한유미 사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bye.